어느새 봄 왔는고 꽃들이 지친 일세 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꽃 구경 나서는 외로움도 삶의 일부라 여기고 평생을 살았다 말하시네 자식들이 내 삶의 전부라 하시면 지훈이